뮤직 큐 이즈 쇼.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귤을 까먹으며 뒹굴뒹굴 하고 싶은 요즘, 만화책을 잔뜩 쌓아놓고 보는 것도 좋고 드라마를 잔뜩 몰아서 보는 것도 좋고 휴일엔 이렇게 재충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도 재충전 만땅으로 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1월 21일 뮤직큐 이즈쇼 시작합니다. 네, 2015년 11월 21일 뮤직큐 이즈쇼 지하의 물론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먼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왜 이 노래를 오프닝 곡으로 선정했냐면 오늘 친한 언니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부탁으로 축가를 부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었던 그 긴장감을 다시 떠올리면서 지하의 노래로 문을 열었고요. 역시 사람들 앞에서 선다는 건 너무나 떨리는 일 같습니다. 네, 뮤직큐 이즈쇼는 뮤직큐와 퀴즈쇼를 합쳐서 만든 제목인데요. 음악을 소재로 퀴즈 대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뮤직 퀴즈 토크쇼입니다. 너무 기니까요. 뮤큐쇼라고 줄여서 애칭 삼아 부르고 있습니다. 뮤큐쇼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뮤큐쇼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서대문 구청에서 제공하는 플레이버스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방송은 신촌의 항복판 플레이버스에서 방송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는 팟캐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버스 공식 홈페이지와 팟빵 두 군데서 청취 가능하십니다. 팟캐스트 버전으로 들으실 땐 노래가 온전히 다 나가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마련한 소통 창구가 있는데요. 초록색 검색창에서 뮤큐쇼 혹은 뮤직큐 이즈쇼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퀴즈 대결 참여 신청이나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특히 퀴즈 대결 참여 신청은 누구나 연인과 혹은 친구와 함께 둘이서 신청 가능하니까요. 토요일 오후 4시 신촌 에 오셔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메인 퀴즈 코너 대결로 넘어가기 전에 사연 하나와 신청곡 코너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스탠딩 에그의 하이드 앤 씩.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첫눈에 반해버린 걸 네 곁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안에 있어 척하면서 나만 보고 있어 이미 나는 알아버렸어 너도 똑같은 맘 숨기고 있다는 걸 You can feel it 모든 여자 나만 보잖아 Look at my eyes 너는 나를 원하잖아 Don't be afraid 더 감추다가 너 독이 될지도 몰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벌써 내년 봄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에 사는 흔녀입니다. 요즘처럼 바람이 차가워질 때면 기분이 굉장히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저는 음악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가곤 합니다. 제가 날마다 일기를 쓰는 편은 아닌데 그 노래를 들으면 과거의 그 상황으로 나를 데려가주는 노래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런 노래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요즘같이 날이 쌀쌀해 옷깃을 여며야 하는 날이면 전 어김없이 이 노래를 듣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지금은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아, 네.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노래하니까 저도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친구와 함께 첫 해외여행지로 홍콩을 갔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홍콩 야광을 보면서 도시의 밤이란 노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울라이츠의 도시의 밤을 들으면 첫 해외여행이었던 홍콩 야경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의 기분을 저도 느끼고 있어서 좀 과거로 데려다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서울에 사시는 흔녀라고 해주신 청취자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소중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코너 퀴즈 대결로 넘어가 볼까요? 그 전에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 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게 너무 많아 가슴 벅찬 일인걸 신촌 뮤직 퀴즈 왕. 신촌 뮤직 퀴즈 왕을 찾아라. 뮤직 퀴즈 대결에서 우승하신 분께는 따뜻한 커피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신촌 뮤직 퀴즈 왕 제3라운드입니다. 그럼 게스트 여러분들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시끄럽네요. 네, 그럼 지금 두 분 오셨는데 먼저 다운 씨부터 자기 소개랑 참여하게 된 계기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서울에 사는 25살 백수 정다운이고요. 아, 백수. 네. 아직 학교를 졸업 안 해서. 네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여기 계신 DJ분이랑 같은 이제 동호회에서 만나서 네네. 같이 오늘 방송을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기회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석 씨.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구로 디지털 단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여기 참여한 계기는 이제 여기 지 덕체를 겸비하신 DJ분. 아, 네네. 예, 지방 덕후 체력을 겸비하신 DJ분께서 소개해주셔가지고 또 끝나면 삼겹살 사주신다 그래갖고 좋은 계기로 예,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좀 방송이 약간 불안불안한 가운데 게임의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세트의 게임에서 2세트를 먼저 이기시는 분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럼 먼저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게임을 먼저 뽑으실 분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할 테니까 구호에 맞춰서 가위바위보 한번 해주세요.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네. 아. 지석 씨가 이기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게임을 하기 전에 이제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다운 씨는 뭐 이제 게임을 빨리 할 때 이제 구호 어떤 거 생각하셨나요? 야! 아, 야! 굉장히 명쾌하네요. 뭔가 약간 기분 나쁜데 명쾌하네요. 네, 지석 씨는요? 전 요즘 제가 즐겨 듣는 빅뱅의 뱅뱅뱅의 뱅! 뱅으로 하겠습니다. 아, 뱅뱅뱅의 뱅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구호가 두 분 다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신 게 게임 기대됩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오, 네. 여기 이제 예술 영역, 추리 영역, 역사 영역이 있어요. 예. 여기서 한 개 뽑아주세요. 헉. 아, 보지 마시고요. 네, 추리 영역을 뽑아주셨는데요. 아. 노래 전주 5초만 듣고 제목을 맞추는 쪽이 1점을 얻습니다. 5초요? 네, 다섯 문제거든요. 먼저 3점을 얻는 쪽이 이 게임의 승자입니다. 네. 구호를 외친 뒤에 제가 발언 기회를 주면 그때 맞추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한번 네,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연습 게임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네. 처음 하시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럼 연습 문제 제가 드릴게요. 네. 그럼 DJ가 제가 네, 발언 기회를 주면 맞추시면 되시고요. 야! 아, 네, 다운 씨. 아. 뱅! 뱅! 아니야, 아니야! 뱅! 네, 잠시만요. 아, 여러분. 진정 좀 해주시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네, 아주 쳐다보시네요. 아, 반칙 아니고 누르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연습 게임이니까, 네, 다운 씨. 네, 기회 드릴게요. 보아, 마이네임. 아, 네, 맞추셨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니까요. 네, 요런 식으로. 네, 감히 두 분 다 오셨죠? 누르고 생각하기 반칙 아닙니까 이거? 아 예, 그건 좀 반칙스러운 게 있으니까 빨리 말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럼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갈게요. 긴장해주세요. 네. 예, 그러면 이제 PD님께서 전주를 네, 내보내주실 겁니다. 네. 야! 뱅! 아, H.O.T. 핏! H.O.T. 핏! 와. 아니 다운씨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네. 처음 샀던 테이프 1번 트랙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지석 씨 어젯밤에 그 멜론 뮤직 차트 1위부터 100위까지 다 들으셨는데 아쉽게도 거기 H.O.T 노래가 없어가지고 10년 전 노래가 나오네요. 예,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네, 내볼게요. 야! 아! 왁스 오빠. 야. 아, 대박. 아니 어떻게 어우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애정 씨, 아 어떻게 잘 맞춰 이렇게? 이런 거 미리 예습하지 않고 네네네. 여기 직접 와가지고 이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죠. 아 지금 근데 분명히 구호가 아까 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당황하니까 아아 뭐 이러면서. 예,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벌써 지금 저희 첫 번째 게임에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를 지금 다운 씨가 맞추셔가지고. 두 문제군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한 문제 제가 더 냈는데 이것도 다운 씨가 맞히시게 되시면은 지시는 거예요. 긴장 좀 네, 해주시길 바래요. 그럼 예, 예. 집중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Yo, you know. 뱅! 동방신기의 예, 오정반 예. 합이죠. Hey, you know. Let's try some noise beat. Yeah. 잠깐만요. 아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예 아닌가요? 아니 맞는데 오정만 한 맞는데 예, 예. 아니 어떻게 남자분이 남자 아이돌 노래를 잘 아세요? 아 제 우상이거든요. 제가. 아 우상입니까? 예, 1집 때부터 아. 굉장히 네네네. 좋아했습니다. 앨범 다 샀고요. 아 예, 스마트 교복할 때 피규어도 샀어요. 예.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요즘에 그 덕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 능력자들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주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제 예, 우상이거든요. 아 예. 다행이네. 요즘 지석 씨가 문제를 맞추셔가지고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노래 네 내보내주세요. 야! 아 이거는 아 너무 애매한데.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두 분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아, 안 돼. 가위바위보 못 하는데. 아, 제가 먼저 한 것 같지 않지만 가위바위보. 예스. 네 다운 씨가 이기셨네요. 네 포미니 네 하디슈요. 아. 네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게임을 다운 씨가 이기셨어요. 자 그럼 그 두 번째 게임을 이어가기 전에 신청곡을 먼저 한번 들어볼 텐데요. 다운 씨의 신청곡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는 뭔가요? 우선 넬이라는 밴드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봤어요. 펠프스 그 수영 선수 펠프스가 네. 이제 경기 전에 긴장을 풀려면은 풀리기 위해서 뭐 훈련을 했는데 네네. 뭐 힘을 주는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은 네. 뭐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긴장을 푸는 이런 훈련을 해서 네. 경기 직전에도 그렇게 긴장을 완화시키는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저도 제가 뭐 중요한 뭐 일이 있을 경우에 긴장을 하게 되면은 너무 긴장감이 커서 네. 펠프스처럼 한번 그렇게 훈련을 해볼까 해서 네네.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노래를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타쉘이라는 넬 노래가 제게 약간 좀 힘을 주는 노래. 아, 네. 긴장도 풀어주고 네, 힘도 주는. 네, 항상 그 중요한 일 직전에 항상 듣는 노래예요. 아, 정말 의미가 큰 곡이네요. 네. 그럼 저희는 다운 씨의 신청곡 듣고 와서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넬의 스타쉘. 네, 다운 씨의 신청곡 넬의 스타쉘 듣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에서 다운 씨가 이기시면서 좀 앞서고 계신데요. 네. 두 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는 지석 씨가 뽑으셨으니까 이번엔 다운 씨가 뽑아주세요. 네, 예술 영역 뽑겠습니다. 아, 네, 예술 영역 뽑아주셨고요. 네. 이거의 규칙은 5에서 10초간 들려준 OST를 듣고 그 제목, 드라마나 영화의 제목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네. 이것도 다섯 문제여가지고요. 3점을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이기시는 거고요. 그럼 아까랑 동일하게 연습 게임 한 문제 풀고 네. 네. 가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야! 네, 다원 씨가 빨랐네요. 인셉션? 야! 어머,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이 영화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워낙 인셉션 한 네 번 봤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긴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도 네. 한데 아니 아시는 것 같은데 왜 항상 늦는 거예요? 아, 이제 여러분이 좀 네. 나이를 먹어보셔야 알겠지만 지금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손이 좀 늦게 올라가네요 이게. 예, 아까 29살이라고 하셨는데 30 이상 분들이 아주 들으시면 노하시겠네요. 네. 죄송하고요. 이제 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석 씨. 네. 예, 예. 방송을 저는 텐션 있게 끌어가고 싶습니다. 아, 예. 아, 저는, 예. 고등교육을 받은 교양인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같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고등교육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 내보내주세요. 네, 지금, 네, 들려드렸어요. 기회는 익숙하시죠? 해바라기 노래 아닌가요? 아, 네.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네.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죠. 해바라기란요. 네. 야! 아, 네, 다운씨. 클래식! 아,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좀 예전 영화여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 저도 예전 사람이니까요, 나름. 아, 그렇습니까? 아직 또 보셨던 영화인가 봐요. 네. 네, 지석씨. 예, 예, 예. 네. 말씀하시죠, 예. 네, 예, 예, 예. 이게 나이 탓이 아니라 그냥 네, 네.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누련과 누련의 사이에서. 아, 그러고 보니까 영화니까 정보 전달이 느린. 그 지석씨 그 CG 뭐 별표 영화관의 VIP 아니십니까? 아, 예. 지금 현재 2년 연속 VVIP를 찍고 있고요. 지금 뭐 평일날 영화 무료 네. 쿠폰 많이 남으니까 네. 물큐소 네이버 카페에 좀 몇 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못 맞추시죠 근데? VVIP? 아, 저는 뭐 그 퀴즈를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아, 네. 변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하고요. 다음 문제 내보내주세요. 뱅! 뱅! 네, 네. 주석씨 JYJ가 출연한 성균관 스캔들이죠. 아,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아, 너무 웃기네. 예,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아, 정말, 동방신기가 나온 노래는 아, 정말 잘 아시네요. 존경합니다, 형님들. 정말, 아, 형님이에요? 예, 어머, JYJ가 형님이신가요? 예, 막내 최강창민 분이 저랑 친구고요. 아, 나머지는 다 형님들입니다. 예, 예. 아,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노래, 네. 지금 다운 씨가 2점, 그리고 지석 씨가 1점. 네. 네, 다운 씨가 한 문제만 더 맞추시면 또 이길 것 같아요. 아주. 어, 인셉션 노래 연습 문제 아니었나요? 아, 인셉션 문제. 잠시만요. 아, 네, 맞습니다. 예리하신데요? 아, 이게, 알고 보니까 퀴즈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네요. 제가 지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모자른 게 아니에요. 제가 모자른 게 아니고요. 네, 이게 편파적으로 진행.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고요. 예, 그럼 다음 노래, 네. 아, 네, 이것도. 뱅! 뱅! 아! 어디서 들려오는 뱅의 소리, 네. 예. 뱅뱅뱅! 겨울이 다가오죠? 눈사람? 아, 정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뭐, 고등교육받은 교양인이라면 여유있게 이 정도 맞춰줘야죠. 아, 네. 정말 마이크를 내리고 싶네요. 네. 지금 저희 PD님 손이 부들부들 떨리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훌륭하십니다. 네. 아유, 감사하고요. 제가 워낙에 약간 텐션있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노래 또 내주세요. 네. 사랑해요, 아저씨. 뱅! 아, 네. 말해주시겠어요? 올드보이? 아, 예, 맞습니다. 아, 군만두 먹고 싶어지는 노래죠. 아, 감사하고요. 이게 무슨. 아니,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 군만두가 먹고 싶어지세요? 네, 오늘 저녁은 삼겹살에서 중국집으로 변경해야겠어요. 아, 정말. 아예 이제, 이제야 그 CG 별의 VVIP 면이 좀 사시네요. 예, 예, 예, 예. 네. 아, 예, 그러면은. 아유, 네. 다음 문제 바로 내보내도록 잠깐, 그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세 문제 다 맞춘 거. 아, 세 문제 다 맞췄어요. 너무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죠? 지금 세 문제를 다 맞췄는데 어느새 4점 선승제로 바뀌어 있는. 아, 제가 이건 3주째 하지만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앞에 제가 말했던 것과 진행했던 것들이 자꾸 리셋이 되고 있어요. 아,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사과드리고요. 지석 씨에게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뭐 고등교육 받은 교양인이라면 이 정도 실수쯤은 한 번쯤 멘트 재탕 금지할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지석 씨가 이제 두 번째 게임은 네, 이긴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너무한다. 아,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럼 지금까지 1대1 동률인데 이제 그 세 번째 마지막 게임에서 판가름이 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지석 씨의 신청곡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노래죠? 이것도 굉장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인데, 자, 네, 고등학교 1학년 네네네. 2003년 5월 15일경 네네. 수학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 아, 네, 그 당시 그 고등학교 반에서 가장 네네. 좀 제가 좀 흥을 잘 돋구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로 네네. 제가 이게 넘버원의 입지를 굳히고 있었는데 그동안 비중이 없었던 네네. 말없이 조용하던 이제 공기 같던 친구가 네. 갑자기 못 들어본 간주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네네. 굉장히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아시죠? 막 이렇게 인기 있는 친구가 갑자기 막 전학생이 오니까 막 갑자기 그 걔한테 들러붙어 있던 친구들이 막 이렇게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 막 그런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 지석 씨가 좀 반해서 노래도 잘 부르고 예, 그런 예. 친구였는데 공기 같던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약간 좀 관심이 그쪽으로 간 거군요. 예, 한순간에 인기 스타에서 홍진호로 급락하게 된. 아니, 저 슬픈, 여기 홍진호 씨는 예. 무슨 죄예요? 아니, 지금 이거 정말 위험. 홍진호 씨 사랑합니다. 예, 예, 예. 네, 그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예, 아, 그러니까 2인자로 좀 군림하게 됐다는 노래인 예, 말씀이신 거죠? 그 신흥 실력자가 부른 이 노래인데 제 인생에 좀 스나픈 예, 상처를 줬죠. 스나픈은 예, 뭔가요? 발걸음이라는 노래죠. 네. 발걸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석 씨의 신청곡 발걸음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발걸음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신촌 플레이버스에서 제공하는 뮤직큐 이즈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DJ 세은이고요. 지금 제 옆에는 다운씨와 지석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게임이 두 게임이었는데 다운씨가 처음에 이기셨고 그 다음에는 지석씨가 이기셔가지고 동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게임에서 판가름이 날 건데 이건 제가 뽑도록 할게요. 이건 역사 영역 게임입니다. 네. 네. 네, 전주, 노래 전주에 5초, 10초만 듣고 리메이크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원곡 가수를 맞추는 거예요. 아~ 네. 이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 아까 앞서 가정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제 이것도 똑같이 다섯 문제고요. 네. 3점을 먼저 얻는 쪽이 게임의 승리자가 최종적으로 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아까처럼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어, 예, 동경준이죠. 어, 야? 야? 네, 다운 씨. 송골매? 오! 네. 야. 아까 지금 동경소녀라뇨? 어, 아닌가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대. 네. 아, 진짜. 정말 송골매 그 분, 그 대단하신 가수의 노래죠. 네. 근데, 네. 네, 선생님도 죄송하고요. 네, 빠른 사과 감사드립니다. 어, 이거 명백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카운트 안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연습 게임입니다. 예, 예, 예. 네. 너무 민감하신데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본 문제에 들어가도록 어머, 할게요. 어머. 네. 네. 야! 어, 다운 씨. 김창완. 어. 너의 의미. 어머. 야. 너의. 예, 맞습니다. 야. 네, 아이유 씨. 네. 아이유 씨가 또 이제 리메이크를 굉장히 좀 잘하셔가지고 화제가 됐던 곡이었죠. 네. 어, 다운 씨는 그 나이가 좀 어린데. 네. 그 옛날 노래도 좀 자주 아시나봐요. 어, 우선. 옛날 노래 아는 거는 잘 없는데 이제 리메이크된 노래를 요새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이유 씨 팬이에요. 네. 아 사실 이제 이게 김창완 네. 씨가 부르긴 했지만 이제 산울림의 노래인데 아.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알고 네. 있으니까 이거는 점수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예스.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편파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네, 3번 마이크 내려주시고요. 네. 죄송하고요. 네, 그럼 이제 네 노래 또 내보내드릴게요. 동방신기의 풍선인데 가수를 모르겠어. 아, 예, 그쵸. 이게 동방신기의 풍선이죠. 예. 굉장히 좀 카리스마 넘치던 그 예, 예. 분들이 되게 귀엽게 하고 나서 예, 빨간 풍선 흔들던 네 노래인데 본인이 직접 흔들셨나요? 과연 원곡자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좀 풍선을 들어볼까요? 예. 지나가버린 아, 아 노래가 진짜. 너무 신나요. 어, 아 그럼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네. 우리 밥을 먹을 때 그 젓가락 말고 다 다른 거 쓰잖아요. 뱅! 아 네. 뭐? 숟가락. 예, 그쵸? 숟가락이죠. 근데 숟가락 앞에 뭐가 붙습니다. 숟가락 앞에 뭐가 붙? 땡땡 숟가락. 제가 거의 답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어, 땡땡. 어? 땡땡 숟가락? 아, 네, 뱅. 금수저. 아닌가요?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진짜 금수저라뇨. 예, 죄송합니다. 금수저라뇨. 정말 요즘에 예 그 아 정답. 아 예 다운 씨. 다섯 손가락? 다섯 숟가락? 숟가락. 아, 숟가락? 어 틀린 거 아닌가요? 다섯 손가락. 네. 정답입니다. 동방신기 팬 아니세요? 네, 동방신기 팬 그 자격 박탈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섯 숟가락 선생님들 죄송하고요. 네, 손가락입니다. 숟가락. 아니, 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힌트를 좀 제가 잘못 드려가지고 네. 그럼 이제 다운 씨가 지금 두 문제를 맞췄어요. 네. 저희가 다섯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낸 문제를 다운 씨가 맞추게 되면은 다운 씨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석 씨 긴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승부의 네. 무미는 패패 승승승이라고 했죠. 네, 시끄럽고요. 네. 진짜 뭐라는 거야? 뱅. 아 네. 이선희. 이선희. 뱅. 네. 아, 네. 박성주. 박성주. 뱅, 뱅. 귀로 집에 가고 싶네요. 예, 예. 아니,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러니까 나훈 씨의 노래라고만 생각했지. 그러니까요. 박성주 씨 알긴 알지만, 이 노래를 부른 원곡자인 줄 몰랐거든요. 아,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회사 장기자랑 가서 노래와 춤을 췄는데, 네네네.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또 브라운 아이즈 나얼 씨의 노래를 또 불렀거든요. 아. 또 나얼 씨 노래를 또 듣다 보니까, 또 이게 그때 리스트 한번 때가 싹 훑으면서, 네네네. 예, 이제 또, 우연치 않게 귀로 박선주 네. 씨의 원곡 버전도 듣게 되느라고 또 예. 아. 예, 죄송하고요. 예. 아, 왜 이렇게 작아? 오늘 사과를 하죠? 아, 네, 근데 그래도 마지막 문제를 아니 또 마지막 문제 아니 세 번째 문제 지금 맞추셔 가지고 어떻게 게임이 진행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페페 네, 노래 네. 보내 주세요. 야! 아, 네, 다운 씨. 강수지 보랏빛 향기. 와! 근데 대단하세요. 지금 어, 전주 이 전주는 약간 보랏빛 향기를 좀 많이 변주한 곡이어가지고 네. 아, 저도 잘 몰랐는데. 내 사랑 싸가지 영화를 세 번 봤거든요. 아, 정말요? 아니, 그 영화에 어디가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세 번이나 보셨어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장면이 하지원이 막 전교 꼴등인가 아무튼 공부를 못하는 학생으로 나오는데 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랑 똑같은 대학교로 가고 싶어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 그 장면이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걸 보고서는 아, 너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아, 뭐 어쨌든 동기부여가 됐다면 네. 뭐 좋은 네. 거죠. 아, 네 지금. 다섯 문제였는데 세 문제를 다운 씨가 맞추셔가지고요. 네. 아, 예, 대단합니다. 네, 박수 한번 네, 드리면서 지금 뮤직큐 이즈쇼 네 퀴즈왕 다운 씨.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그 저는 그 처음부터 네. 굉장히 좀 빠르게 스피드 네. 있게 정답률도 네. 높고. 아, 맞추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음악은 편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멜론 맞나요? 네. 1위부터 100위까지 듣고 주무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 예, 예. 전 문제가 멜론 1위부터 100위까지의 해당 사항이 없었기에 주최 측의 계략이 아닌가 조금 살짝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예, 생각이 되고요. 저희 PD님 얼굴로 피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은 씨 우승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편식하지 않고 누구처럼 네. 편식하고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들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커피 주시는 거 잘 마시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네. 또 안타깝게 우승을 놓쳤지만 재치있게 문제를 잘 풀어주신 지석씨. 네. 지석씨. 카시오페아, 네. 지석씨의 네,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일단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네. 다은 씨는 오늘의 퀴즈왕이셨지만 전 오늘의 토크왕이 되는 걸로. 이렇게라도 정신 승리를 해서 이렇게 아유 웃지 마세요. 저 지금 말하는 중이잖아요. 코마가 코마가 웃음 안 나와요. 코마가요. 웃지 마세요. 아 좀 남이 아, 저, 예 일단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네, 주신 네, 네. 그 네. 최 DJ님께 정말 또 감사의 말씀 또 전하고 싶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다음에 또 게스트가 비거나 뭐 또 이렇게 좀 정신없이 또 사나운 방송을 하고 싶을 때 네.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바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노래 나올 때 다온 씨가 그러셨는데 지석 씨가 네. 에피소드에 도라에몽이라고. 네. 저도 뭐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서 정말 방송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예, 그, 네, 다음에 꼭 들려주세요. 예, 풀면 하면 3시간 금방 갑니다. 아, 네, 오늘 정말 야와 팽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세요. 그럼 여기서 게스트분들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그럼 저희는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Q 이즈쇼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네, 12월 5일 신촌 플레이버스에서 하는 저희 그 신촌 플레이버스가 네, 1주년입니다. 특별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뮤직큐 이즈쇼와 함께 특별한 시간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연출의 이지연, 진행의 최세은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곡 오원더의 루즈 잇 들으면서 뮤직큐 이즈쇼를 닫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low. Sunset high and our bodies low. Blood rush in a hazy glow. My hands, your bones. Loose up, we break the scene. One step deep as you fall to me. Heart clap, we skip a beat. Count one, two, three. And don't you stop the music, get into it. Won't you dance with me? Find a place and lose it. You can do it. Won't you dance with me? Move your feet and feel it in the space between. You gotta give yourself a moment. Let your body be. We gotta lose it. We gotta lose it.